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한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향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한 정부는 18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측 부동산을 조사하겠다며 소유자들을 소집하기로 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프랑스의 베르나르 쿠시네르 외교장관은 18일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 3국이 다음 달 중국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 등 급변 사태를 공동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향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에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논의를 전제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29%는 조건 없이 빨리 개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전체적으로 79%가 정상회의 개최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45%로 부정적이라는 견해보다 훨씬 높았지만 42%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18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측 부동산을 조사하겠다며 소유자들을 소집하기로 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치는 남북사업자 간의 합의와 남북 당국자들의 합의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은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남북 간의 모든 현안은 반드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금강산과 개성관광은 남한 국민의 신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변 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재개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이날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보내어 통지문에서 남측이 3월과 4월 개성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서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25일부터 금강산 지구 내 남한 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남한 당국이 관광 재개를 나서지 않을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금강산과 개성 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베르나르 쿠시네르 외교장관은 18일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쿠시네르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비정부기관을 지원하는 사무소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자크랑 하원 의원을 통해 북한의 문화협력 사무소를 개설하자고 제안했고 북한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랑 의원은 지난 17일 파리 주재 남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평양 사무소 설치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아직 장소 선정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여름 이전에는 협력 사무소가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 3국이 다음 달 중국에서

여러분이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전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 된 남과 북을 만들어가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아,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거 싱크대에 좀 올려놔 줄래? 싱크대? 싱크대가 뭐니? 네. 남조선에서 싱크대로 부르는 것은 조리할 재료를 다듬고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엌 세간을 말합니다. 북조선에서 가시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개수대나 설거지대로 부르기도 하죠. 최근에는 손님의 요구에 맞게 싱크대와 가스대, 조리대를 합친 주부들을 위한 맞춤 부엌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기혁아,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거 싱크대에 좀 올려놔 줄래? 그래, 그럼 가시대 위에 올려놓을게.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탈북자라면 누구나 남조선에서 인식된 고정관념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특히 북조선 정권이 주입시킨 남조선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종종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곤 하죠. 2006년 온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새 삶을 누리고 있는 김춘혜 선생이 이야기하는 탈북자가 바라본 남조선 시간 함께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가 바라본 남조선 시간 진행의 김춘혜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컴퓨터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한에 온 지도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맵잔 강추위도 지나가고 대동강 얼음도 풀린다는 따스한 봄날이 다가오는 계절에 집에서 회사까지는 10분 거리, 멀지 않은 출퇴근길이지만 아침 저녁 오고 가며 오래지 않아 아름다워질 서울의 전경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6년 동안 내가 남한에 와서 과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생활의 추억들을 그려보며 때로는 혼자 길거리에서 소리 내어 웃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행복과 웃음 속에서 살아가기에 아마도 늙지 않고 젊어지는 것만 같고 동료들로부터 제가 처음 남한에 올 때보다 하루하루 젊어진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때론 공주병에 걸렸다며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웃음거리가 될 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왜 안 그러겠어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궁지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군심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남한에서 제가 하는 일이란 북한에서처럼 남들이 미움을 받으며 남의 집 문이나 두드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 머리에 앉아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남한은 모든 업무와 사물을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사나를 튕기며 하는 회사 격리나 통계원 업무와 상점이나 백화점에서 손님들과의 돈계산도 주산이 아니라 전부 컴퓨터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말들을 북한 동포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병원에서 의사들이 암수술이나 자궁임신수술과 심장수술도 컴퓨터로 검사하고 큰 수술에 대한 흔적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도 모두 컴퓨터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도 컴퓨터의 통신망인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대학시험이나 학생들이 모든 학기말 시험과 운전필기시험도 컴퓨터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남한의 대학생들은 강의 시간 내용도 노트가 아닌 노트북이라는 작은 컴퓨터에 저장해 가지고 다니며 복습과 과제도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진도 컴퓨터에 입력하여 뽑을 수 있고 컴퓨터로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도 골라서 할 수 있고 기차나 비행기, 고속버스 등의 예약과 식당, 결혼 예약도 할 수 있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컴퓨터를 정말 신기한 물건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컴퓨터의 원리와 작용이 외래어로 되어 있어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 50이 넘은 나이에 제가 컴퓨터를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희한한 일인지 하루하루 가슴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북한에서라면 전혀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구조 타자수란 말만 들어보았거든요. 이를테면 중앙당 타자수가 있다는 곳 외에는 컴퓨터란 말은 저에게 처음 듣는 새로운 단어였습니다. 하기에 저는 처음 컴퓨터를 배우면서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느라 무진 애를 썼어요. 지금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때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힘들 때도 있지만 용기 내어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물으며 일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다 죽는다는 말이 지금의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엔 하루에 수십 번을 물어도 동료들은 웃으며 차근차근 알기 쉽게 가르쳐준답니다. 예전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 남한으로 오기 위해 제3국에서 머물게 되면서 주위 사람들이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는 말의 뜻을 그때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남한 정착에서 첫 교육인 하나원에서도 컴퓨터 교육이 있었지만 그때 저는 제 나이에 컴퓨터를 배울 수가 있을지 내 나이에 컴퓨터를 배워 사회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에 와서야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남한에서 컴퓨터를 모르고는 어떤 사회생활과 문화생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 탈북자들에게 이런 기술을 학비 수당까지 주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이 든 것이 서운한 생각만 듭니다. 제 나이 40만 돼도 무한정 기술을 배우고 싶고 많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비록 글자 입력이나 컴퓨터 활용이 미숙한 점은 있으나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이제는 제법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처럼 펜으로 글을 쓰는 일이 드뭅니다. 모든 회의 보고 내용도 글로 쓰지 않고 컴퓨터로 입력하고 있기에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도 컴퓨터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저는 퇴근하여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기 삼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이 편지가 당장 고향에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북한의 우리 형제들이 꼭 볼 날이 오리라는 기대를 안고 한 자 두 자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고향 친구들과 편지도 주고받고 컴퓨터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도 하면서 윷놀이와 같은 다양한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항상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탈북자가 바라본 남조선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김춘혜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북조선의 김정일과 남조선의 대통령은 각각 지도자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민들을 기만해 권력을 강제로 탈취한 김정일과 인민들의 지지 속에 인민에게 봉사하는 지도자가 된 남조선 대통령의 한 주간 행적을 추적하는 남과 북 지도자 행적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동포 여러분. 남조선의 이명박 대통령과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을 언론 보도와 청와대 발표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는 남과 북 지도자 행적 시간의 오주한입니다. 우선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1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새벽 서너 시까지 재봉틀과 살다시피 했었죠.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매일같이.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 우리도 자유주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 자유주의를 접해보지 못한 북녘 동포들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인 박종찬 선생이 말하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 남조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 박종창 선생님이 쓴 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의 제4강 문화적 친화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4강 문화적 진화. 앞 강의에서 원시 본능을 억누르는 도덕이 출현한 결과 원시 공동체가 해체되고 문명사회가 등장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내 것과 내 것이 따로 없는 평등한 사회를 벗어나 소유권을 분명히 가리는 냉정한 사회에 들어서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허용되던 많은 본능들이 문명사회의 도덕과 전통으로 옥죄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문명의 도덕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문명의 도덕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원시 사회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수많은 원시 공동체가 원시 사회의 따뜻함에 머물지 않고 고단한 문명사회로 들어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과 침략을 말합니다. 선진 집단이 후진 집단을 무력으로 침략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확산됐다는 것인데요. 마르크스를 비롯한 반자유주의자들의 견해가 이런 류에 속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쟁이 없었다면 문명이 확산되지 못했을까요? 역사적 진실은 전쟁 없이도 문명이 급속하게 확산돼 나갔음을 보여줍니다. 나만의 60,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생각해보지요. 당시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도 나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시골보다는 서울이 물질적으로 더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거기 가면 자기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서울 깍쟁이들이 물 한 잔도 돈 받고 팔더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지금보다 더 잘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정 넘치는 고향 마을은 마음속 노스텔지어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 사람들이 시골을 침공해서 사람들을 끌고 간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문명의 확산도 비슷합니다. 어떤 집단이 문명사회의 도덕, 즉 개인주의 도덕을 받아들이면 그 집단의 인구가 증가하고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됩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집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번영한 집단의 문화, 즉 개인주의 도덕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구가 증가하고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되면 또다시 주변에 있는 집단이 따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원시 도덕이 도태되고 개인주의 도덕이 확산되었습니다. 침략과 전쟁이 없이도 문명을 성립하게 해주는 도덕과 전통은 자연 선택에 의해 확산되어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도덕의 결과를 미리 이해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것을 선택한 집단이 번영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는 모방하려는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이 작용한 결과 개인주의 도덕이 확산돼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그 도덕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사전에 판단한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구 증가와 물질적 번영을 기준으로 문명 도덕이 확산되면서 원시 도덕이 도태되는 과정을 문화적 진화라고 합니다. 실내로 4개의 원시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중 공동체 A가 개인주의 도덕을 받아들여 인구가 증가하고 물질적인 번영을 이룩함으로써 문명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B와 C는 공동체 A가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인구가 증가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보고 A의 도덕과 전통을 모방함으로써 문명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물론 공동체 D와 같이 배타적 본능이 작용해 도덕과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원시 공동체 상태로 남는 집단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5강 본능과 이성 사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시사회는 인간의 본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한 공간이었지요. 이러한 원시 본능을 억누르는 도덕과 전통의 강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시 본능이 억제된 문명사회에서는 주로 무엇이 인간 행동을 규율했을까요? 당연히 본능이 아니라면 이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성의 힘으로 도덕과 전통을 도입하여 본능을 억눌렀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틀렸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이에크는 본능과 이성을 나눈 다음 이성의 힘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이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을 가져오는 치명적 자만의 근원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나저나 초등학교에는 왜 보내는 거죠? 만약 이성적 판단이 유일한 근거라면 이렇게 해야 마땅하겠죠. 초등학교의 기원과 역사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된 제도를 국내는 물론 국제자료까지 모조리 수집하여 비교하고 검토한다. 그런 다음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시키는 방법이 없는지에 관한 국내외 서적 및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를 보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말로 이렇게 결정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초등학교도 아예 못 보내고 말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원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진화했다는 것과 각각의 특징이 매우 상반된다는 것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남녘에 살고 계시는 이미옥 씨의 사연입니다. 함경북도 해령시가 고향인 이미옥 씨는 딸 두 명과 아들 한 명을 두고 힘겹게 생활하던 중 남편이 1999년에 전거리 교화서에서 사망하자 둘째 딸과 아들은 친척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간 뒤 천신만고 끝에 자식들과 다시 재회했으나 이후 친척집에 맡겨졌던 둘째 딸이 가출해 11년이 넘은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옥 씨의 둘째 딸 공희경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서울 전화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셨다가 형제간의 재해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오갑이 심한 곳에 반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발피다 나면 나도 사람이다 고 외치는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북조선 인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덜 돌렸고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과의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화폐 교환으로 인해 공화국 당국자들에게 돈을 빼앗긴 대신 자유를 찾은 본방송 통신원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양강도 해산시의 종혜숙 씨와 주고받은 통화 내용인데요. 숨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을 듯 싶네요. 공화국 보위부의 외화 사용 단속망에 걸려 15일간의 구류 생활을 마치고 지난 1월 29일 풀려났다는 종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몽땅 다 떼어서요. 버티에 의해서 보위부 있지 않습니까? 몽땅 구루빠가 도직돼서 그 장착하는 거 다 장악해가지고 택수석 몽땅 다 하고 해. 그리고 지금 29일 날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이 그 위하던 그 때문에 그 장사를 못하게, 됩니까? 위하던 그 바꾸는 거 장사를 못하게 보위부에서 그래서 지금 사다이부에 택수석 몽땅 다 하면 사람들이 이전에 이 정신 상태가 이전에 저는 이전에 이 김정일이가 움직이 정권 움직이던 아이 된다. 하나 쓰십시오. 해화동. 예, 잠깐만요. 예. 해화동에. 예. 해화남자중학교. 그 변소 있지 않습니까? 변소에. 변소 그, 앞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글 썼는데, 김정일 정권 뒤집어 엎고, 김정일 정권을 뒤집어 엎고, 자유조선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구호를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크게 글자를 써놓고, 지금 그 26일 날, 1월 26일 날에 이렇게 글을 쓴 거 아침에 발견해서 있잖습니까? 아예 벌부에서 나와서 있잖습니까? 그 해와 그 남자중학교 아들이 있잖습니까? 그 글 쓰는 거 몽땅 다 있잖습니까? 학습장 다 건네라고, 그 다음에 지금이 그 해화동 그 주민들이 그 글씨를 몽땅 다에 지금 그 확인하고 지금 이거 붙잡겠다고 지금 이 글 쓴 자를 붙잡겠다고 예 지금 그래서 예 지금 그 뭐입니까 성명대 그 발표에서 됩니까 지금 하 이렇게 글자를 쓰고 예 이렇게 김정일 정권을 뒤집어엎고 자유자선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글을 쓰고 무조건 붙잡아서 됩니까 처단하겠다고 됩니까 이민반 진위로 다 열고 예 지금이 검열이 들어온 게 지금 예, 지금이 그런 상태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쓰이시오. 해산시. 잠깐만요. 예. 해산시. 해산시 탑성동. 송? 탑성동. 탑성동. 예. 예, 탑성동. 17번. 예. 리미용. 리. 리미용. 용, 예. 예, 리미용. 예, 버튼, 있잖습니까? 그, 국경준비대 아들하고 있잖습니까? 밀수로 입사를 있잖습니까? 간장 찬 민기다가. 멍땅 다 떼야 돼요. 어저께, 그, 준비대, 그, 뭡니까? 그룹바가 있잖습니까? 멍땅 압수를 해서, 예. 보이부에 가히고 지금이, 완전히 있잖습니까? 지금이 배급이 없어서, 예. 운역설인데 사람들이, 아예 당장 있잖습니까? 우릴 것도 없고 하니까, 밀수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팔아주면 사람들이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지금 예? 하나 더 쓰십시오. 경만남도 안주시 121호 공장 예. 예, 121호 공장이면 예, 그 러동신문이지 않습니까? 러동신문 생산하는 그 종이공장이라고 그 합니다. 근데 여기 예, 이 사람이가 지금 이야기한데요. 125 공장에 그 사석돼 있는 림산사업소, 배감 림산사업소, 신파 령화리 림산사업소, 군산 림산사업소, 이게 125 공장에 그 사석돼 있는 그 전면과 림산사업소, 이 림산사업소가 이 나무로 되어야만이 이 정리를 생산한대요. 그런데 지금 이 림산사업소에서 저희 나무를 돈에 못 써서에 지금 그 동의를 생산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지금 이 노동신문을 지금 찍어야 되겠는데 동의가 없으니까 생산하지 못하니까 지금 김정일은 어째 생산을 못하냐 할까 지금 나무가 걸린다 할까 나무 걸리는 게 어째 걸리냐 할까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출근해야 할까 지금 그리고 노임도 아예 풀어지지 할까 노임은 주지 않나요 지금? 아까 양력설이 있으니까 설날 그 한 달 넘이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 설날을 맞이해서 임상사업소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통강료를 보장해줬대요. 네, 그리고 지금 공급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농가들이 무슨 맥이 있어야 나무를 생산하겠는가. 이 지금 이 노동자들이 지금 대급을 주지 않고 농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할까 아예 파업을 이룰 정도라는 일입니다. 지금 망했네 그 동네 현재. 그리고 간장 냉장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저 소금을 내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지금 그래 지금 121호 공장이 되니까 그 노동자들이 덕장비서에 공장구 덕장비서에다가 항의하는 식으로 배급을 빨리 되니까 보장해달라고요. 배급을 보장해달라고요. 이런 통화 내용을 목소리도 변조하지 않고 방송에 그냥 내보내도 되는 거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 종 씨와 그의 가족이 벌써 북한을 떠났고 안전지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저 뭡니까? 사장동 씨. 어떻게 할까? 네, 저 힘을 갈 수 없을까요? 예? 예? 아, 돈은 뭔가 다 돼야지. 그러나 이제입니까? 그 사장동 씨. 예, 내 지금 내 생각은 사장동 씨가 이제입니까? 저 한국으로 이제입니까? 좀, 보내줄 수 있다 하면 내가 도망가겠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금 그 보이브에 갔겠어요. 10월 동안 있으면서. 자꾸 끊기네. 내 전화기 나쁩니다. 응. 그러나 이 사장동 씨, 내 생각은 그 아무래도 저 뭐입니까? 이 사장동 씨가 또 좀 갈 수 있게끔 이런 전화 나빠서 지금 이렇습니다. 사장동 씨, 여보세요? 사장동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갈까요? 본인이 꼭 나와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네, 네. 아무래도 내 좀 우리 있을 그 그래서 어쨌든 시간 내 좀 전화 걸어보고 그 사장동 씨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 하는데 여보세요?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내 자원 자료를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가지고 그 사장동 씨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내 생각은 이 도망치는 걸로 내 좀 해봅시다. 네, 알아서 하시고 뭐 티에 다니는 주제 자료는 무슨 자료 그냥 그러세요. 그냥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저 사장님이 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아 그리고 저 뭡니까 사장님이 이거는 음력설입니다. 예. 음력설을 쬐니까 잘 쓰십시오. 예. 예. 음력설에도 이래요. 그거고 그래요. 잘 하시고 전화기 너무 오래 하면 또 안 좋아요. 들어가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종 씨와의 통화는 2월 10일 저녁에 이루어졌고 오늘 새벽 야음을 이용해 종 씨와 구이 두 자식은 무사히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녘동포 여러분, 또 인터넷을 통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녘의 청취자 여러분, 탈북도 김정일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또 다른 형태의 투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혜숙 씨와 그 가족이 이곳 자유의 땅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잊고 또 잊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